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의 매문 집단 민족 반역의 무리들인 극우 보수 언론들의 만고 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선 기자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 쳐나아가는 우리 천만 군민의 억센 기상에 기절초풍한 박근혜 패당은 지금 보수 언론들을 내세워 우리의 중종의 200일 전투를 모함하고 헐뜯는 모략선전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뉴스1, 데일리 NK를 비롯한 괴뢰 보수 언론들은 원료와 자재난으로 공장 기업서들의 가동률은 20 내지 30% 수준이다느니, 200일 전투의 참여를 강요받는다느니, 주민들의 고된 노동과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느니, 민생 부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시위형 전투에 지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는 헛나발을 불어대며 200일 전투의 눈부신 성과들을 깎아내리려고 별의별 악담질을 다 해대고 있다. 지어 우리의 200일 전투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모략 여론을 유포시키면서 마치 제놈들의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듯한 낭설까지 퍼뜨리고 있다. 악질 보수 언론들의 이러한 여론 조작 행위는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고 200일 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듯이 중종의 200일 전투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제재와 압박의 칼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달려드는 간악한 원수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쳐내깔리며 말리마속도 창조의 불길 드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실현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영웅적 대진군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적의 핵강국, 강위력한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오늘의 200일 전투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영웅적 기석과 위훈을 창조해가고 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악감과 거부감이 뼛속까지 들어찬 박근혜 패당과 극우 보수 언론들만은 이에 대해 악의에 찬 가진 험담질을 다하고 있다. 지어 그무슨 대북 소식통에 의하여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여명거리 건설을 시비 중상하다 못해 건설 자금을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걷어들이고 있다느니,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을 급식시키고 있다느니, 노동 환경이 노예 노동 수준이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여론까지 날조하여 내돌리고 있다. 언론은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선각자이며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이다. 더욱이 국토분열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언론이라면 마땅히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청와대 마녀의 사완꾼이 되어 동족을 모함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도발적인 악설을 마구 토해내는 괴뢰 악질 보수 언론들의 역겨운 행태는 저들 스스로가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 집단, 권력의 시녀로서 증오와 멸적의 대상인 박근혜 년과 한짝을 이룬 더러운 매문 집단이라는 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북남관계가 오늘에 와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동족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이 극도에 이른 데는 청와대 대결광신자의 장단에 춤을 추는 보수 언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괴뢰 보수 언론들의 비열한 나발질은 200일 전투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연일 세인을 놀래우는 대기적 대비약을 이룩하고 있는 눈부신 현실 앞에서 속이 뒤집혀지고 부화통이 터져올라 죄처되는 가소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괴뢰 보수 언론들의 그 어떤 궤변도 천만 군민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하여 폭풍노도 쳐나아가는 우리의 장엄한 대진군에 대하는 막을 수도 가리울 수도 없다. 추악한 어용 언론들의 서푼짜리 악설 따위에 그 눈부신 빛발이 흐려질 우리 체제가 아니며 그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괴뢰 보수 언론들이 날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날조된 여론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지만 사회주의 강국 건설로 향한 주체조선의 말리만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의 매문 집단이고 민족 반역의 무리들인 극우 보수 언론들의 만고 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언론사들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날에는 반드시 온결의의 이름으로 계산할 것이다.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매달리는 어용 매문가들은 그 더러운 악담질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정의와 진리의 붓대를 더욱 세게 틀어잡고 북남관계를 헤어날 수 없는 파국 상태로 몰아가는 박근혜 패당과 그 앞잡이들인 극우 보수 언론들의 뒷매를 안기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 위협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9월 1일 평양.